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인민공화국 손포의 노래,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우철 작사, 박한규 작곡인 가요 인민공화국 손포의 노래는 주체 37, 194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를 가지게 되었으며 공화국의 기치 밑에 새 사회,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된 우리 민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긍지높이 노래한 전투적인 성가입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진정한 인민 정권을 세우고 인민의 참된 권리와 행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새형의 헌법을 가지게 된 무한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면서 공화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갈 우리 민의 불타는 결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조선인민이 단결된 힘으로 원수들을 쳐부시고 조국 통일을 이룩할 때 대한 힘찬 호소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치어 우리 조국을 온 세계에 빛나는 강유력한 인민의 나라로 건설해 나가려는 우리 민의 확고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이 힘있게 울려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의 선율은 밝고 희망차면서도 폭넓고 장중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뜻깊은 사상과 힘있고 약동적이면서도 장중한 선율은 새 조국 건설로 들끓던 당시의 시대상을 훌륭히 형상한 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민들 속에 깊은 인상을 안겨주는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본용하라 조국이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세용 작사, 모용일, 김재선 작곡인 가요 본용하라 조국이여는 주체 50일 1962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용도 밑에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찬양과 사랑의 감정을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 구상이 현실로 꼽히나 날의 날마다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이 창조되는 조국의 자랑찬 현실과 세계를 향하여 끝없이 비약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조국의 영웅적 기상과 무궁한 미래를 격동에 넘쳐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랑찬 현실과 그 속에 꽃피는 인민의 행복, 찬란한 조국의 미래를 찬양한 가사의 시적 흉상은 생기있고 밝은 증수가 흐르는 선율에 의해서 더욱 큰 감흥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리네림 대조에서 4분의 3박자에 기초하여 흐르는 선율은 황희의 절정에 올라선 듯한 무한한 기쁨과 함께 가슴 속에 쌓였던 기억점을 한꺼번에 토쳐놓은 듯한 후련한 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요는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온수님의 영도 따라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권조선의 무궁 본영과 함께 높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소리만 수령의 높은 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